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를 경축하는 평안남도, 평안북도, 황해북도, 강원도 군중대회가 16일에 각각 진행됐습니다. 지방당 정권 경제기관, 근로단체, 공장, 기업소, 농장, 대학 등의 일꾼들과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대회들에 참가했습니다. 대회들에서 연설자들은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는 온 사회의 김일성 김정일주의화에 기치 높이 우리 당을 더욱 강화하고 주체혁명기업 완성을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분수령을 이루는 승리와 영광의 대회였다고 하면서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를 역사적인 당 제7차 대회에서 조선노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한 것은 경의하는 원수님에 대한 천만군민의 고귀한 충정과 절대적인 신뢰심의 발현이며 조국과 민족의 만년태기를 담보하는 혁명적 대경사라고 지적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둘이에 굳게 뭉쳐 주체혁명여부의 완성을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갈 때 대해서 연설자들은 강조했습니다. 이어 군중시위들이 있었습니다.